저희 방송 댓글에 SISEO803님이 그 저희가 너무 울린다, 음질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또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오늘은 장소를 좀 바꿔봤어요. 네, 그 연습실 공간인데요. 방음이 다 돼 있는 연습실이라 아마 더 울리는 거는 다 줄어들었을 거고 이제는 저희가 돈을 좀 더 투자를 해서 마이크를 사기만 하면은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마이크를 투자하면 되죠. 저도 막 여기 처음 와봤는데 되게 신기해요. 여기 이런 공간이 있구나. 저는 이제 음악 학원을 다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방음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기는 한데 네.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그렇군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안녕하니 너의 음악 4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엄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군 다녀온 신명보입니다. 아, 부럽다. 며칠 뒤에 예비군 가야 되는데. 네. 아, 만인의 힘든 남자들이라면 엄청나게 짜증나는 예비군. 그렇죠? 저는 다녀왔습니다. 부럽네요. 네. 아, 신곡 소개나 할게요. 네. 네. 이번에는 아우 막 빵빵 터져요. 이번 주 앨범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좋은 네. 앨범도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뭐 신인 분들도 나왔고, 네. 얘기해드릴 게 되게 많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나 저저번 주처럼 그렇게 막 쑥쑥 지나가진 않겠네요. 네. 먼저 뭐 좀 보면 4월 18일 업텐션이 미니 앨범 정은지가 네. 나왔어요. 정은지의 드림. 미니 앨범이죠. 네. 그리고 단편성과 선언들, 뿔. 이거는 좀 이름부터 뭔가 좀 독특하고요. 네. 팀의 기대도 돼. 그리고 MJ 써니사이드의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네. 이렇게 나왔네요. 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앨범은 당연히 누가 뭐라고 해도 정은지의 솔로 앨범이죠. 정은지.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기대는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팬심으로. 아, 뭐 솔직히 태연만큼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갖기는 했어요, 처음엔. 아, 근데 저도, 그니까, 태연이 솔로로 나왔을 때는 진짜 막, 아, 이제 나오다니,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정은지가 나온다? 저는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그니까, 나올만은 했는데, 네. 저는 나올만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팬의 입장으로선, 아, 태연만큼은 안 돼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네. 느낌은 사실 갖고 있었는데, 네. 뭐 장난 아니네요. 지금 뭐 반응은 그 다음 날 막 올킬 했다고 막 올라오고 그러던데요. 네, 완전 올킬. 차트 8개였나요? 네. 올킬 했습니다. 근데 막 그 팬이 올려놓은 것 같던데 제가 본 거는 거기에 막 불안불안하다고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저도 그런 글을 본 것 같아요. 봤어요. 네. 봤는데 그 불안불안한 것이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네. 근데 그게 며칠 뒤도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번 대박. 한 것 같아요. 미니 앨범 정말 대박 난 것 같고. 네. 뭐 타이틀곡 외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이란 곡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고 첫사랑이 좀 생각나는 느낌.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그러니까 헤어짐의 노래인데. 네. 근데 그 아픔을 제가 다시 느낄 수 있다 이런 느낌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그 곡을 또 따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단편성과 선언들 같은 네. 경우에는. 매니아층들은 되게 많이 기다렸던 앨범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저는 좀 어렵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곡들을 들으면서 다가가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좀 어렵기는 한데 네. 하지만 뭐 이런 이분들의 곡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기다린 앨범이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 팬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의외로 놀랐던 앨범은 업텐션. 아, 업텐션 뭐 어떤 부분에서 놀랐어요? 좀 의외인데? 그냥 앨범 구성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아. 전반적인 미니 앨범의 구성이 그냥 흔히 이렇게 좀 아이돌이 네. 나왔을 때 흔히 보이는 구조적인 앨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그런 패턴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의 앨범은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업텐션은 노래를 이렇게 쭉 틀어놓고 그냥 있었는데 틀어놓고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뭐야 하고 싶으면은 바로 끄고 다른 노래로 넘어가는데 막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다른 걸로.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여자친구의 선율이 참여했던 곡이 보일 듯 말 듯이라는 곡이 있는데 아 이게 보일 듯 말 듯 근데 그 곡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또 이제 또 다음 날을 보니까, 다음 날에는 이제 전에 업텐션이 나왔으면 이제는 빅스, 요즘 좀잘 나간다는 빅스 나왔고, 그리고 예성의 미니 앨범, 이것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앨범이죠. 그리고 에이핑크의 싱글, 이거는 5주년 기념이라고 하네요. 디지털 싱글. 그리고 2MB의 올드 메모리 나왔는데, 이건 베스트 앨범이네요. 네, 베스트 왜 앨범이에요. 또 나왔나 했는데. 그리고 그다음 구피의 옛날 노래 역습 싱글이 나왔네요. 뭐 여기서 특별히 봐야 될 앨범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성하고 2MB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성 같은 경우에는 봄을 겨냥한 발라드도 있고 뭐 일반적인 발라드 곡들도 있고 뭐 이게 발라드 앨범이에요. 발라드 앨범이에요. 예성은 저는 그 뭐지? 전에 규현 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예성은 어떤 좀더 괜찮은가요? 규현보다? 저는 그냥 비슷하다? 그냥 둘다 노래 잘하니까.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주는 곡은 메아리라는 곡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2MB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스트 앨범인데, 뭐, 특별히 뭐, 뭔가 새롭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새로 녹음한 곡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아예 재녹음. 재녹음. 재녹음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옛날 곡이랑 좀 제가 비교를 해서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좀 달라진 것도 있고, 그래서. 빅스 있었는데 빅스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빅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 곡들은 잘 몰라요, 빅스를. 근데 이번 곡만 듣고는,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 저는 빅스 예전부터 좀 계속 들었었는데, 막 빅스 보면은 막 되게 웃기거든요. 막 무슨 좀비 돌이니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그런 컨셉이 좀 강한 곡들은 괜찮았던 경우가 많은데, 이번 거는 그렇게 괜찮진 않고요. 제가 들었을 때도. 근데 저번에 사슬이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이번 게좀 아쉽게도 그렇게 된것 같네요. 근데 또그 다음 날에 또 보니까, 이제 이게 날마다 한 명씩 좀 좀 파급이 꼭큰 아티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하이의 서울라이트 풀앨범 이고요. 그리고 달무니의 퍼스트 싱글, 그리고 전 바닐라 어쿠스틱이었던 타린의 멍하니라는 싱글, 그리고 데프콘의 맹금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세윤의 월세 유세윤 일곱 번째 이야기, 그리고 베리굿의 베리굿. 앞에는 P고 뒤에는 V죠. 뭐 여기서 말안 해도 여러분들 이하이 앨범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그러니까 종종 보이는 댓글들이 1집이 참 그리워요. 이런 댓글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집이 더 좋거든요. 그래요? 저도 이 집을 더 괜찮게 들었는데. 근데 이게 팬 입장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팬 입장으로 들어가면 보통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1집은 그 가수의 최고의 앨범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1집이 대부분 다 좋아서. 근데 뭐 어쨌든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깊게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지나가도 될것 같고. 뭐저 같은 경우는 그 1집에서 그 로즈였죠? 그게 그거를 딱 들어보면 뭔가 이 아이가 아직은 뭔가 어리면서도 약간 뭔가 끼가 많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거는 좀그 나이가 좀 약간 들면서 그 끼가 완전히 좀 펼쳐진 느낌? 근데 약간 그 느낌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요. 가인이라고 가인이 있거든요. 가인. 가인이요? 가인이 1집 때는 되게 거칠었어요. 목소리가 되게 거칠었다가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거는 거칠었다가 2집 오면서 다듬었거든요. 다듬어졌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제 주위에 팬 좋아하는 분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이렇게 말이 없긴 했었어요. 아니, 가인이 뭐 워낙.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 약간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사실 거친 목소리를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렇죠.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좀더 보완을 하고 더 좋은 부분으로 갔는데 뭐 1집이 더 그리워요라고 하는 거 사실 스타일은 저도 1집이 더 좋다는 건 동의해요. 그래요? 앨범 스타일 자체는. 독특했으니까 그 당시에. 당시, 네,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1집도 좋지만 저는 2집이 더 좋다고 또 말씀을 네. 드리고, 여기서 뭐, 그러니까 첫 번째 하프 앨범에서 말고 두 번째 하프 앨범, 이번에 풀 앨범으로 나온 거, 네. 에서 저는 스쳐간다. 이게 자작곡인데, 네.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밤샘, 타블로가 피처링한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닮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좀 생소했어요. 수원이랑 홍대에서 인디 활동을 시작을 했고, 예, 최근 인디 시대 블루칩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좀돼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수원에도 활동하는 데가 있나 보네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건 저도 처음 저도 봤어요. 의외였어요. 뭐, 감당이 안 돼라는 타이틀곡이 있는데, 네. 이 곡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고. 네,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할 앨범은 없었던 것 같아요. 21 앨범은. 네. 아, 뭐, 이 아이가 워낙 강력했으니까요. 아, 데프콘 앨범이 있었잖아요. 아, 미니 앨범이 있었는데. 네. 갱스터 랩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데프콘 형님 또 팬이 또 많잖아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데프콘 진짜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좋지 않을까. 네. 네, 뭐, 그리고 뭐, 그 다음날에도 뭐, 계속 빵빵 터져주네요. 뭐, 보니까 영국 남자의 싱글, 영국 남자 이 사람, 그, 유튜브로. 영국인인데 유튜브 하는 그분이죠. 그리고 이종민. 근데 이분은 그, 장기화 얼굴들에서 건반을 하고 있으신 분인데, 앨범을 냈네요. 그리고 바이브가 나왔어요. 바이브의 리피트 앨범이죠. 그리고 이승환의 10억 광년의 신호. 그리고 그 제국의 아이들 소속인 케빈의 콜렉션이라는 싱글, 그리고 박보람의 다이나믹 러브, 이건 어쿠스틱 곡이네요. 그리고 아 이거 읽기가 참 어려운 5.5.5 말고 55예요. 53번 55의 클로즈. 네, 이렇게 나왔네요. 21일 날 나온 앨범 중에는 뭐 바이브가 이날 모든 스팟라이트를 다 네. 받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딱히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곡이 다 괜찮았나요? 저는 뭐 전곡까지는 아닌데 네. 개인적으로 뭐제 저도 성향이 있으니까 네. 그런 노래 듣는 그래도 대부분의 곡이 좋았어요. 애초에 믿고 듣는 바이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알켈리 참여했던 앨범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사전부터 네. 아, 기대치. 기대치도 네. 있었고 뭐 김숙이 좀 참여했다라는 것도 되게 특이한 점이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연주곡인데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베네포 캐나다? 오, 그렇게 읽으면 될것 같아요. 그 곡하고 이제 네. 거미가 피처링한 1년 365일 이건 타이틀곡인 것 같아요. 네. 그두 곡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그렇군요. 뭐, 다른 거는 살펴보면은, 그, 오, 여기는, 제가 이번 거는 못 들어봤는데, 저번 거는 들어봤거든요. 여기는 모던 락이죠. 여기도 곡 괜찮죠?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 곡도 괜찮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조금 약하네요, 이제는. 예, 약한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날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완전히 이번 주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앨범이 전 여기 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일단 뭐 말씀드리면, 긱스의 루이가 황문섭? 이게 앨범 이름이에요? 네, 그렇군요. 김범수의 서튼시 싱글. 요거 SM 스테이션이 또 나왔네요.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 여기 되게 여기죠? 추천하고 싶다는. 볼빨간 사춘기 하프 앨범 레드 잉클. 하프 앨범이니까 미니 앨범이겠죠? 네. 제가 좀더 추가를 하자면 네. 금잔디의 트로트 앨범이 세 번째 앨범입니다. 나왔고요. 네. 더 지니어스의 오프닝으로 유명한 이즈 테이프 네. 이 리메이크 앨범을 냈어요. 이번엔 이거는 좀 이따 또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거고 네. 자세히는 아니고만 아니, 어쨌든 그냥 살짝. 저는 22일에서는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네. 볼빨간 사춘기 이게 네. 이분들이 슈스케 본선 진출 실패 이력을 갖고 있어요. 6. 네, 식스였죠. 원래 이제 4인조였다가 3인조로 됐다가 결국 2인조로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 줄어드네요. 안지영 씨가 보컬을 하고 있고 우지윤 씨가 기타, 베이스, 서브 보컬, 랩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팀을 기분 좋은 독특함이 노래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음 그러니까 독특함이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이에요. 이 이분들한테 느낀 건. 네. 그냥 이 분들의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색깔을 좀더 발전시키고 더 좋은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응원을 하고 싶은 가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니 꼭 들어봐야겠네요. 뭐이곡요 앨범에 들어있는 거는 다 모든 곡 추천해드립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이디오 꽂히셨구나. 그리고 이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는 이제 기그 일렉트로닉 네, 일렉, 그런 식으로만 갔는데 네. 이번에 보컬을 좀 내세웠어요. 왜냐하면 리메이크 앨범이다 보니까 뭐 조용필 씨의 모나리자라든지 네. 뭐 이런 곡들을 이제 의도한, 리메이크를 했기 때문에 네. 보컬이 좀 나와요. 근데 뭐 일렉이 그렇게 막 전자음이 강하진 않다. 그런가요? 아니 그런 것도 전자음이죠.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아, 건 갖고 있고 네. 그거를 이제 그 노래들을 자기만의 색깔로 다 바꾼 앨범이에요. 그런 앨범이죠. 아, 네. 그렇군요. 뭐, 좀, 정리 좀 해볼까요? 간단하게. 근데 이번에 너무 다들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이게 정리를. 그냥 뭐 네. 여러분들이 다 그냥 듣기 좋은 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네. 정은지, 아, 정은지. 예성, 네. 뭐 이하이, 데프콘, 바이브 이 바이브. 정도죠. 저는 개인적으로 볼빨간 사춘기를 더 추천을 해드리지만, 특이한 건 이제 네. 볼빨간 사춘기. 네. 저도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똑같네요. 할 말이 없네요. 네. 여기까지 저희의 신곡 소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이슈 중에 좀큰 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비스트 장현승 탈 텐데요. 뭐 그렇죠. 그룹 뭐 아주 뭐 자세하기는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공식 입장으로 제가 타이 그 뭐야 좀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룹 비스트가 금일을 기점으로 멤버 장현승이 팀을 탈퇴하고 5인 체제로 팀을 정비합니다. 장현승은 비스트 멤버가 아니라 솔로 개인 아티스트를 할 것이고 네. 이가 둘이 이렇게 결별하게 된 이유는 5인 장현승과 5인 멤버가 서로 다른 음악적 견해에서 시작된 성격 차이로 팀 활동에 대한 발전적 변화를 사측과 꾸준히 상담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아우,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 두 팀이 두 그룹이 네. 합의 결별을 하고 두 그룹? 네. 예, 팀을 재정비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라고 일단은 공식이 네. 그게 나왔죠. 예, 공식 공식 발표가 발표죠. 나왔죠. 저는 되게 놀랐던 게, 그러니까 아예 이쪽 문제를 아예 몰랐었거든요. 뭐지? 저는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좀 뭐지? 싶었어요. 뭐 말은 저도 들었거든요. 뭐 뭔가 있었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여기 나왔던 그 기자회견문인가? 이 기자회견문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공식 발표. 공식 발표문만 가지고 제가 네. 얘기를 하면 7년을 같이 활동을 하면서 네. 서로 뭐 이렇게 흔히 남자끼리지만 맞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 에 따라서도 뭐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네. 거 사실 누가 되게 우리 흔히 많이 만나게 되면 네. 다 서로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하고 그렇죠. 맞춰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데 네. 그게 좀 힘들었다. 근데 7년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은 사실 이제는 좀 헤어지는 게 오히려 그 네, 양측에 더 맞아요. 더낫다고 난것 판단을. 같기는 해요. 뭐 결정적으로 음악적 견해도 달랐다고 하니까 비스트끼리 그두 그룹이 네.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양측에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발표한 걸 보니까 뭔가 소속사를 바꾸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예, 네, 같은데요. 그냥 솔로 아티스트로만 네. 빼고 장현승을 나머지 다섯 명을 네. 비스트로 그냥 계속 앨범을 내는.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저도 처음에는, 뭐 탈퇴라고 해서, 아이돌들이 되게 탈퇴하는 시점이, 그게 있잖아요. 재계약. 네. 시점이 있는데요. 근데 재계약은 아닌 것 같은데. 오, 그래서, 이것도 좀 신기하네. 되게 싶었어요. 뭐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거 사실 팬분들 사이에서는 네. 이렇게 뭐좀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아, 네. 뭐 놀랍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또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슈가 됐긴 됐지만 네. 그렇게 막 크게 막 이렇게 빵빵 터지진 않았던 걸로. 약간 네. 공민지만큼 뭐 이렇게 정말 어? 왜 이런 거는 아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전. 하긴 공민지 쪽이 더 그렇긴 하죠. 물론 이건 다 저희 개인적인 네, 사견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 여기서 저희의 사견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근데 보면 비스트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활동하는데. 맞아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비스트가 지금 6명이죠? 여자. 네. 그런데 지금 한명 빠져서 이제 5명, 5인 체제가 되는데, 저도 뭐 그렇게 막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제 장현승 솔로인데 아, 장현승 솔로. 과연 이 사람이 자신의 네. 음악적 색깔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며 혼자 솔로로. 저는 근데 좀안될것 같은데. 그리고 더불어서 여론 같은 거를 이제 네. 비슷해서 나오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대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떻게 잠재우느냐, 그거를 실력으로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현승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 현아랑 트러블메이커로 나오잖아요. 그때 말고는 사실 막 이름을 들어보거나 막 이러지를 않아서. 근데 그거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 그래요? 근데 왜냐면 비스트 멤버들 자체가 이렇게 유명했으니까 애초에 뭐못 들어봤다는 거는 우리가 그쪽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본 거지. 이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면 다 장현승이라는 이름을 걸렸다. 모르는 거를 남자에게 관심이 없는 걸 걸렸네요. 뭐 어쨌든 간에 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것 네. 같고 그거는 네. 뭐 정리를 좀 하면 갈라섰는데 네. 비스트는 꾸준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저, 네. 장현승은 이제 지금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저도 뭐 약간 찾아봤는데, 그 전부터 이런 얘기가 없지는 않았다고 아까 뭐 이야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근데 뭐 소속사 층에서는 계속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결국에 그 저번에 어디냐, 동남아 쪽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 거기서 아예 5인 체제로 파트 자체를 그렇게 바꿔서 불렀면서 이제, 아, 팬들이 그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여기서 저희가 더 얘기를 해봐야 힘들 것 같고 뭐 사실 이거는 저희보다 비스트 팬이라든지 아니면 네. 인터넷에 이렇게 좀 검색만 해보시면 더 많은. 저보다 더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네.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으신 글들이 또 저도 봤고 보고 지금 방송을 하는 건데 네. 너무 자극적이어서 너무 매워서 안 돼요. 너무 매워서 먹으면 진짜 너무 매워서 너무 매워요 그거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좀 다루기 좀 어려울 정도로 맵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좀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이슈 토크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가 테마곡 추천을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번 주 테마는 벚꽃이 지면 또 중간고사가 오잖아요. 그렇죠. 저희의 또 중간고사 전후로 듣고 싶은 곡. 이렇게 테마를 해서 저희가 좀 추려봤습니다. 뭐, 어떻게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뭐 먼저 하시죠,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한 곡씩 좀 주고받으면서 할까요? 예, 네. 그렇게 하죠. 저는 시험 전에 뭔가 듣고 싶은 곡으로,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할 때 되게 막 벼락치기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간이 부족한 걸 느껴요. 그럴 때마다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뭔가, 아,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때는 벼락치기 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지가는지. 저도 시험을 보기 전에 네. 한 곡으로 하면 두 곡이 있는데 두곡 중에 두곡 제가 다 소개하고 또 네, 두 계속 곡 하고, 네, 제가. 저는 첫 번째 곡은 조빈의 듣기만 해도 성공하는 오. 음악이라는 곡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명상곡이에요 이거는. 아, 그래요? 근데 은근 중독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명상곡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마음이 편해지고 네. 뭐 이런 곡인데 근데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중독성이 있어요. 조빈인데 뭐 지르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 아니에요. 아, 그런 그래요? 곡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하다가 계속 듣는 곡. 아, 그래요? 물론 안 맞으시면 또 네. 안 들으시겠지만.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제이레빗의 해피띵스라는 곡인데 아, 너무 유명한 곡이에요. 네, 유명한 곡이죠. 이거 커버로 나온 것도 되게 조회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유튜브.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가사가 말도 안 돼. 공부 안 했는데 100점.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것만 들으면 행복해지죠. 근데 다음 날 시험인데. 네, 저는 시험 뭔가 보고 나서를 좀 이야기해드리면, 진짜 보고 나서 딱몇분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이랑 동기들이랑 답 맞출 때, 이연의 임정희 피처링의 30분 전. 되게 30분 전을 되게 돌아가고 싶잖아요. 답을 알고 딱 났을 때는. 오히려 제가 더 뻔해지네요, 이렇게 되면. 그래요? 저는 너무 유명한 곡인데, 이것도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아, 그냥 수고했습니다, 여러 시험 봤으니까. 좀 그렇구나. 그런 느낌으로 사실 이걸 했거든요. 근데 되게 준비한 게 독특한 그래요? 느낌으로 준비하셔서 네. 제가 너무 아, 그래요? 평범해지는데, 이거. 아, 저도 그런 쪽으로 약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되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음악 중에서 좀 선별을 한 건데, 그런 곡이 없어요, 제가. 처음엔 그런 쪽을 저도 생각했습니다. 네, 계속 네. 하시죠,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답이 아닌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죠, 사람들은. 임정희의 진짜 일리 없어. 아우, 너무 센데? 그래요? 아직 센거두개더 있어요. 그럼 제가 저부터 다 하고, 네. 이따가 정리할 때 그거 한번 쭉 정리해서 말해주면 될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제가 두곡더다 할게요, 이건 네. 그러면. 이거는 시험을 보기 전도 괜찮고, 끝날 때도 괜찮은 곡인데, 이한철의 슈퍼스타라는 곡이고, 네. 뭐, 유명한 곡이죠. 네, 이것도 유명한 유명하죠. 곡이라서. 그것도 뭔가 힘나는 그런 그런 곡이죠. 곡이. 그다음에 시험 끝나고, 이제 사실 시험을 망쳤을 때, 네. 그 사실 어떤 말이 위로가 되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 진짜 아, 열심히 준비했을 때는. 짜증나죠. 그래서, 근데 그때 들으면 좀 위로가 되려나 싶긴 한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그거는 시험 망치고 그 동기들이랑 막 노래방 가고 그런 거 불러줘야죠. 네. 저도 동기들이랑 노래방을 한번 갔는데 어떤 한 애가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친구는 F 맞았어요. 제거쭉 이어서 예. 해볼까? 제거 뭐, 아까 30분 전이랑 이제 진짜 일리 없어까지 왔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허각에 죽고 싶단 말밖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해탈을 하는 거죠. 장기하에 별일 없이 산다. 아, 오늘 완전히 이거는 네.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추천을? 아니에요. 괜찮은데? 뭔가, 아, 제가 너무, 일단 스토리가 너무 아, 좋아가지고 그래요? 저는 뭐 짧긴 했지만 네. 서로 했던 곡들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조빈의 듣기만 해도 성공하는 음악, 제이레빗의 해피띵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한철의 슈퍼스타, 이렇게 다섯 곡 저는 추천해드리고요. 저는 뭐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저는 처음에는 그 스토리까지 넣어서. 아 스토리까지 넣었어요? 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할때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듣다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동기들이랑 답을 교환할 때넌못 썼니? 그래 넌 그거 썼구나. 그때 이연의 30분 전이 생각이 나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듣고는 임정희의 진짜 일리 없어가 듣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허각에 죽고 싶단 말밖에 하다가 결국에는 해탈을 하게 되죠. 장기하에 별일 없이 산다. 네. 아, 구성 너무, 너무 좋은데?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의 테마곡 추천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오늘은 좀 새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방음 처리도 잘된 데서 하니까 되게 더 녹음이 엄청 잘 됐어요, 진짜. 부디 음질이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녕하니 너의 음악 페이스북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이나 그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이번에 녹음 장소를 바꾼 것처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의 엄관식. 신명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